새만큼 짜릿해 있잖아 바로 여긴 이 앞에 내 사랑은 시작됐어 우와 자 이제 눈이 떠 어서 다가와서 나를 안아줘 Open your eyes, eyes 잊지 못할게 너의 두 눈 가득 나를 담아줘 Just wanna be your love No way. No way 달라질 우리 두뇌 New day and fresh all day 따스한 너의 손길 닿는 순간 느껴져 온기 차가운 모든 시선에 새로워진 듯 신선해 무릎 모를게 설레는 이 떨림 좀 더 가까워진 듯한 우리 두 사이 특별해 특별해 넌 너 떨어지기 싫은걸 와나 두와 두와 날 두와 두와 점점 커져가는 감정을